예쁜 날 두고 한눈 팔잖아. 맘에 안 들어 눈길도 마주치지 마요. 내 눈엔 다 보여 여자들 괜히 애정거리는 거. 귀엽지 않나요? 따주고 싶은 마음이